평양은 김정은동 직계 우루과이 사모리 16일 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하신 다도제국주의 동맹교열성 9돌을 축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그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